창세기 나눠드린 거 좀 보세요. 창세기가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지금 여기 이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중세시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또는 유일신 문제에 있어서 거론되는 것이 유일신의 문제, 유일신 사상, 그 다음에 그 신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신이 사랑으로 은총으로 가득 찬 신인데 왜 이 세계는 악이 있는가 하는 악의 문제,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이 사실 창세기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고 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게 이제 중세 철학 중세 시기 내내 거론되는 문제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그리고 저기 아우구스티누스 요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대 플라톤의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자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아 가슴 뻥 밀려오네요. 평소에 이게 이제 제가 확 느끼는 게 확실히 내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성경 구절 읽으면 그냥 막 이게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모습이라는 게 지금 이 창세기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했던 말을 갖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예요. 그건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신화. 창세기도 하나의 신화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뭐 선악과가 있고 뱀이 있고 아담이 있고 이브가 있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뱀이 어떻게 사람한테 말을 하겠어요? 그죠? 뱀이 뭐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이렇게 말을 뱀이 그렇게 말하는 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만화 영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의 우화적인 얘기, 우화. 우화라고 해서 이소우화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화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 우화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우화적인 표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 모습이 뭘 가리키겠어요? 뭘 가리키겠습니까? 이민호는 뭘 가리키겠어요? 뭐 잡수고 계시나? 쑥스러울 때 웃으시더라고, 저. 이거 하나님이에요. 예? 신? 모습? 신의 형상. 신의 형상. 아, 예.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맞아요.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신의 형상이 아니라 이렇게 쓸 때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할 때 이겁니다. 신의 형상,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되는데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본질, 우리의 본질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이 해석이 마음에 안 드세요, 저 선생님? 근데 왜 이 사람은 뭐 없었어요? 야니고 막 날도 더운데 우리 감정적으로 야니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질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본질을 가리키는 건데 이 신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 본질, 신의 본질을 무엇으로 잡느냐, 신의 본질은 무엇으로 잡느냐 이게. 근데 이제 보면 맨 밑에 3장 22절 있는 걸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죠? 그러니까 1장 26절에 우리 모습이라는 게 신의 본질인데 밑에 보니까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신의 본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거기까지. 이게 딱 앞뒤로 텍스트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우리 모습을 닮은, 이런 말이죠. 닮은이라는 말을 딱 주목을 하면 우리 모습을 닮았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우리들처럼, 처럼하고 닮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지금 이게 한 명의 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나중 얘기. 이건 우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이 100명이 됐건 한 명이 됐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신도. 신도 또 바쁘니까, 많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업무 분담해가면서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었으니까, 신의 본질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지금 1장 26절부터 3장 22절까지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보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또 더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을 만들자. 즉, 선과 악을 알게 아는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느님이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도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참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인데 그냥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면 되었을 텐데 하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세 번째 구절.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생명나무를 먹어도 되죠. 그죠? 근데 맨 밑에 거 다시 보면요. 선과 악을 알게 됐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갖고 끝없이 살게 되면 그게 신이죠. 그죠? 아, 이게 놀라운, 창세기가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신이 되려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네? 선과 악을 알고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어. 영원히 살면. 그죠? 노력해봐요. 네. 신이 될 수 있어요. 대답이 시원찮. 노력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규정한 신이에요. 네? 선악을 알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 그럼 그걸 합하면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그죠? 영원이라는 말은 끝없이 또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선과 악을 뚜렷하게 분별할 줄 알면 그 신인 거예요. 별거 아니네. 어때? 별거 아니야? 아시죠? 어때? 뭐 우리는 뭐 맨날 악한 짓만 하고 사니까 딱히 신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치아가 안 좋아서 또 우리 과일을 못 먹어요. 이빨부터 일단 고쳐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위아래를 지금 대조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 보세요. 따먹지 마라. 이건 금지란 말이에요. 뭐 하지 마라. 근데 이 신의 금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건 뱀이 하는 말입니다. 뱀의 유혹이죠. 뱀의 유혹인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느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라고 말한 순간 따먹을 수도 있지 니네들 하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은 사실 뱀이 아니야. 이 뱀은 하느님의 금지 명령 뒤쪽에 숨어있는 뜻이에요. 실제로 뱀이 슬금슬금 나타나, 나 뱀입니다. 지금부터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 이브에게 먼저 말하죠. 근데 이거 사실은 실체가 있는 뱀이 아니라, 뭐 하지 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어때요? 하고 싶잖아요, 그죠? 모든 명령은 위반을, 그죠? 모든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사르트르.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의 이 유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실체가 있는 그 썸띵이 아니라 신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라고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의 뒷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뒷면. 이게. 그래서 인간은 뱀의 유혹을 듣고 신의 명령을 어기죠. 그렇죠? 신의 명령을 어겨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장면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게 된 그 장면, 지금 신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랬을 때 이 인간이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라면 안 먹어야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있었겠죠? 근데 뱀이 와서 이렇게 먹어도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귀가 솔깃하지 않았겠어요? 그치? 솔깃했겠지? 그러면 지금 이 인간이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 아니죠? 고민하고 있는 놈이에요, 이 인간이. 지금 고민하는 존재라고요? 신의 명령을 놓고 명령을 지킬까? 지키면 혼날, 안 지키면 혼날까? 이걸 고민하잖아요. 이 고민이 뭐냐면 지금 태초에 신이 만든 이 인간은 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선과 악을 알 가능성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고 있는 건 신의 본질이죠. 근데 선과 악을 아직 알지는 못해. 뭐야? 너 늦게 와갖고 다른 생도 지금 다 나한테 작달랐단 말이야. 다들 지금 썰렁하시잖아, 아마. 피부름 났어, 지금. 한정에서는. 하세요. 선과 악을 알 가능성이 있는데, 선과 악을 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즉 신은 무슨 짓이든 하면 그게 항상 올바른 짓이고 필연적으로 착한 짓이 돼요. 근데 인간은 무슨 짓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존재죠. 그 고민이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건 알바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던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건 뭐로 만들었건 그거는 뭐 관계 없고 지금 창세기 여기서 1장 창세기 1장부터 3장 5절까지 여기 나온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핵심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인간에 대한 이 관점이 뭐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주 신의 명령을 놓고도 그것을 지킬까 말까 한번 어겨볼까 하고 고민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케 해주는 열매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따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죠. 뱀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신의 명령의 다른 측면이면서 동시에 회의하는 신의 명령을 의심하는 반항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5절 있죠. 뱀의 이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창세기 3장 5절이 굉장히 실존적인 인간의 말하자면 실존적 모습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이걸 보면 뱀이 얼마나 나쁜 짐승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갖고 모든 신도들을 땅꾼으로 만들어서 뱀 잡으러 가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끔 있어요. 철다선이 없는 분들입니다. 철다선이 없는 분들입니다. 원래 고대 세계에서는 뱀이 굉장히 굉장히 영험한 짐승이에요. 영험한 짐승이에요. 거기, 늑과대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막대기에다가 뱀이 이게, 뭐죠, 이게, 꼬아갖고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저기 히포크라테스 그 상징하는 뱀이에요. 이 뱀이. 그러니까 원래 뱀이라는 게 굉장히 영험한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고민한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앞에 1장 26절부터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거기까지 있죠. 거기까지가 지금 일단 제 파트 뭐냐. 드라마 제 1부. 아, 인간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 딱 하다가 탁 먹었죠.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눈이 밝아졌어요. 시야가. 0.6에서 갑자기 2.0으로 확. 네? 근데, 이게 지금 배반,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눈이 밝아지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지. 눈이 밝아졌어. 그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애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얘네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착한 일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근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악을 가리는 옷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얘네들이. 이게 무슨 조화냐 이거지. 네? 선악과를 먹었는데 얘들이 갑자기 재봉틀질을 하고 있는 바느질을 하는 선악과의 말하자면 재봉술이, 재봉술 기술이 담겨있지 않나. 이게 지금, 여기, 지금 3장, 창세 3장 7절 이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눈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자기 몸뚱아리를 봐도 자기가 알몸인 줄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지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지가 아담인지 이브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놈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이 만들어진 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죠? 이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죠?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의식하게 된, 자기 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된 거예요. 일단, 거기,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라는 말을 핵심을 얘기해요. 자기하고 알고 자기를 안다는 게 자기 의식이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거울을 꼭 봐야만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동생 지금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울 안 봐도 알죠? 네.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쓰러워요. 이런 분들이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70년대 새색시 같이 지금 하고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78년도 가을 충장로에 있는 그 예식장에서 결혼한 분 사촌누님처럼 그분들 얼굴도 커요. 그때는 얼굴 이만한 분들이 없었어. 브이란이 없었어. 다 얼굴 이만하시겠죠. 충장로에 그 국제 예식장에서 지금 기억이 생생하네. 고등학교 때 이름들도 다 그렇잖아요. 오키 뭐 이런 길순이 뭐 이런 누나들 지금 아직 선악과를 안 잡수셨는데, 자,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잡수세요,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도록 하세요. 이승이 선악과를 날마다 먹도록 해요. 테이도 날마다 선악과를 먹도록 해요. 거울 앞에다가, 응? 어? 거울 앞에다가 이렇게 과일통을 갖다가, 그런 거울 하나 주문하면 되겠군. 거울 앞에 이렇게 과일 상자가 붙어 있는 거울을 주문해요. 거기다 과일을 놔둬요, 선악과. 그래갖고. 그 아무 과일이나 사다가 거기다가 선악과라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수성펜으로 써요. 응? 글씨를 써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계속 선악과를 먹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자기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그랬으니까 지금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딱 먹으니까 자기의식이 생겨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달리 말해서 여기서 핵심적인 뭐냐면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 열매. 그러니까 이걸 먹으니까 자기의식이 생겼어요. 그죠? 그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 그쵸? 그러면 요 나무는 선악을 분별케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자기의식을 만들어내죠. 그쵸? 거꾸로 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 될 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의식할 때야 가능한 짓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악, 어떤 경우에도 악인 것과 어떤 경우에도 선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선이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독일에서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유태인을 죽인 사람들은 이걸 선의 개념으로 행했을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유태인을 없애는 것이.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2008년 한국에서도 복귀하잖아요. 청와대에 앉아있는 새끼 생각해보세요. 저 새끼 머릿속은 지금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새끼 의식 속에서 그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선, 절대악이 어딘가 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벌써 부인되고 있어요.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갖다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규정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하면 선이 상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기 반성을 거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규정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의 자기 의식을 인간이 선과 악을 불변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얘가 짐승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짐승이나 다름없고 그렇게 짐승이나 다름없는 놈은 생명 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살아도 관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는 우리가 하느님이 먹지 마라 그런 나무를 먹어가지고 나무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낙원에서 추방당해서 참 불행해졌다 이런 데다가 초점을 그동안 많이 맞춰왔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이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실 먹지 마라고 말한 것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한 유혹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유의지만 가지고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무슨 짓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짓을 했을 때 그 짓의 대가가 자기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스스로 보는 드디어 인간이 이제 무지몽매한 짐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자기 객관화 자기의식의 단계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인간이 동물의 상태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상태로 들어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신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길 가면서 여기 뭐 우리 서대문 도서관 시현중학교 앞에 꼭 오후 3시 20분인데 뭐 이렇게 빨간 십자가 메고 다니는 분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보면 저거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런 광신도들은 그냥 짐승이라고 하죠.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 속에 그냥 푹 펑쳐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신을 의심하지 않고 도대체 신이 나에게 무슨 존재야 계속 의심하지 않고 푹 빠져서 빵값만 올라가 하는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김집사님 은혜 받으셨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의식이 없이 신과 나하고 이렇게 맞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짐승이라고 신앙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니네들은 항상 너는 인간으로서 나는 신으로서 서로 맞서 있는 존재로서 신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준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로는. 근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러면은 자기가 알몸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럼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짐승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바야흐로 인간의 드라마가 인간의 자기 역사의 드라마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신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 신의 명령도 어길 수 있어요. 신의 명령을 어기는 스토리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스토리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불을 훔쳐오죠. 그게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게 전세계 어디나 나타나는 신화에 나타나는 스토리입니다. 그걸 잘 다룬 책들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그것까지 소개시켜드리면 막 머리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알아야 하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알아야만이 그것이 곧바로 바로 그것이 자기가 자기 모습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놈들에겐 범죄를 귀속 책임이 없죠. 그죠? 범죄를 묻지 않죠. 왜? 어떤 저는 제가 그때 뭐 했는지 몰라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조치하는 이놈아. 몰라요. 이게 검진해보니까 애들이 그 순간 얘는 맛이 가 있었습니다. 얘는 원래 정신적으로 맛이 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형벌을 내리지 않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 자에겐 벌을 주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죽을 때. 못하게 죽을 때. 아빠. 네? 그렇죠. 그 말, 아빠. 그때 아빠라고 그러면 아빠. 이 아람어, 예수 그리스도가 쓰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쓰던 말이 아람어인데, 거기서 이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아빠. 예수가 아빠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 아빠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 아람어 그, 로는 아빠예요. 근데, 아빠. 내가 잠깐 아빠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을 지금 몇 년 만에 썼나?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안 썼습니다. 꽤 오래됐네. 아빠, 쟤들은요, 지금 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쟤들은 벌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지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 본드를 하고 있는 애가 있어. 본드, 야, 너 뭐 하냐고. 몰라요. 지금 본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애들은 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긴 해요. 비행 청소년들에게 벌을 피하는 방법. 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라고. 그럼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냐 그렇게 말한 거냐. 그들을 벌 줄 수 없다. 알고 저지르는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선악의 분별인데 선악의 분별이라는 게 이거는 도덕적 의식이요. 또는 도덕명령. 뭐뭐 하지 하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하느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 내가 이 짓을 하면 이건 분명히 악한 짓이다. 내가 이 짓을 하면 선한 짓이다. 이 분별이 있어요. 그쵸? 선하게 남을 선하게 남을 하느님의 명령 어기면 악한 짓인 줄 알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유의지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라는 자기의식과 요 세 가지가 인간에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3장 7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의 문제가 여기서 딱 제기됐죠. 악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유일신의 본성에 관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의 악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그다음에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얘기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악의 문제가 여기 나왔죠. 창세기에 따르면 악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정경수님 말씀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지금 그 죄를 면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 주여, 아빠 저들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규석 씨 얘기해 보세요. 악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따른 거. 악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네, 인간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거죠. 악은, 악의 기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원래 있지 않아. 악이 어딘가 있어? 인사하고, 자, 지금부터, 승희야, 우리 지금부터 악한, 너하고 나하고 나쁜 년놈이 되도록 하자. 야, 테이도 꼬셔갖고, 막 셋이서, 내가 막, 승희야, 너 지금부터 팍, 이 무공을 익히면 말이지, 너 세상을 팍 휘어잡을 수 있어. 대신 우리가 좀 악해질 뿐이지. 막 이렇게 썩소를 빵 날리면서, 그러니까 승희도,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빡! 이제 순진해가지고, 힘이 세진다니까, 막, 따라왔어. 그래, 어딘가 악을 찾아가. 있어? 있단 얘기야? 악이 어딘가 있단 얘기야? 악이 어딘가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의 기원이라는 얘기 형이야. 악의 기원의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하는데 악의 신이 있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에 따르면 광명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어. 그 두 신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 광명의 신이 이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 신자였어요. 그 교리를 인정을 안 했어. 그래갖고 마니교를 벗어난 거예요. 악의 신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없다 이거지.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생겨나는 거지. 이 세계는 선한 신이 만든 세계다.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불경에 보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일체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안주일체 안주일절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솔직한 고치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도 이 아저씨가 생긴 거 양아치 같이 생겨갖고 무슨 그거 타령이야. 안주일절이라고 써는 데가 있어요. 끝낼 절자지. 일체 모두 체자니까 일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경에 보면 이걸 보면 사실은 인간의 마음만큼 요지경인 게 없겠죠. 그래서 일단 창세기 1장 26절부터 3장 7절까지 얘기는 자기의지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의식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를 갖다가 의식하는 자기의식 요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딱 얘네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 여기까지 이 딱 파트 1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등 나타나가지고 옷을 입고 있거든 이놈들이. 이 자식들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줬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신이 이 자식들 니들 죽어봐라. 니들 한번 죽어봐라. 이런 뜻도 되지만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행하였구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타까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 자유의지가 있는 놈들인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인간이 미묘한 존재구나. 이때는요. 미묘하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신은 신보다 인간이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본성상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신이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소문으로도 못 들어봤죠. 그치? 사람은 좋은 짓도 할 수 있고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나쁜 짓을 겪어본 적이 없어. 인간은 나쁜 짓을 겪어봤어. 경험이 더 풍부해. 인간이 더 위대해. 그렇잖아. 세상에 나쁜 짓도 안 겪어본 놈하고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쁜 짓을 해본 남자하고 사귀겠어? 나쁜 짓도 안 해본 남자하고 사귀겠어? 미묘한 일이. 아 이거 웬 소개팅 문제가? 어? 나쁜 짓을 아는 놈하고 사귀겠어?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순진한 학생하고 사귀겠어? 해보진 않아도 아는. 이 얍삽한 대답이군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그럼 어떡하니? 해보세요. 나쁘지, 해보세요. 당해봐라. 막상 당해보면 또 아닐 거야. 어? 막상 당해보면 아닐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인데요. 인간이 신부라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부라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령 뭐 이 짓을 보니까 이런 뭐 나치 이걸 보니까 신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신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되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세계 이 정의와 신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동성상 나쁜 짓은 인간이 해. 나치의 유대인 아싸 인간이 했지. 신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아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한 거야. 신이 하지 말라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것도 거스린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다못해 뭐 그보다 더한 짓을 왜 못하겠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 신한테 직접 들었잖아. 근데도 그 짓을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배반을 이 배반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도라의 상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 또한 배반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 읽은 나무 열매 내가 따먹으라 이게 이제 신이 니들 이제 한번 죽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너희들이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뭐 니들에게 원래 내가 만든 내가 부유한 본질이고 게다가 너희들이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행위를 자각하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항상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긍을 하는 거죠. 이 시점에 와서 3장 11절에 오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장 17절에 오면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죽도록 고생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3장 22절 23절에 오면 에덴 농산에서 내쫓으시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죽도록 고생하는 거하고 땅에서 나와 땅을 가라 하는 거 이거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거든요. 노동의 명령.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가 인간 본질에 관한 얘기라면 인간이 신이 만든 인간이 하는 최초의 짓이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 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이게 하느님의 신의 명령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느님의 노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행위는 이제 그 다음에 노동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 일반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고생스러운 생활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추상화하면. 그러니까 자기의식을 가진 자는 이제 끝없이 고생, 이게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끝없이 고민하고 번뇌하고 의식적으로 갈등하고 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구체적인 행위로 이해해서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짓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자기 의식을 가진 자들은 노동을 한다. 즉 인간이 손으로 하는 노동과 인간의 자기 의식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지금 흔히 우리가 이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얘기를 갖다 신라곤이라고 그러는데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죠. 러스트 파라다이스, 신낙원이라고 그러는데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인간이 자기의식이 생겨나게 된 이야기고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이야기고 인간이 왜 노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간의 노동의 기원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철학적으로 해서 좀 그렇습니다. 괴로워할 거 없어. 신라곤을 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짐승처럼 날이면 날마다 몸에 때 묻는지도 모르고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살았을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우화로서 이해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손으로 노동을 하면서 이 손으로 하는 노동이 인간에게 자기의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기의식이 생겨났을 때 인간에게 도덕적인 선악의 구별이 생겨났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는 스토리로 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스트랄로피데쿠스하고 인간하고 뇌의 모양 차이 얘기했어요?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예. 제가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관한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 자연과학에 관한 얘기하면 황석처럼 되어버리니까 교주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데 옆모습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네, 지금. 이 옆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호모사피엔스의 옆모습입니다. 이건 오스트랄로피데쿠스의 옆모습입니다. 이 눈이고, 우리 이게 있지, 이게. 예, 맞박. 이게 있지, 이게. 만지지 말아요. 자기 맞박 안 만져도 알아요. 선생 맞박만 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만져봐야 알아요. 이 사실. 그니까, 맞박 있죠, 맞박. 오스트랄로 피데쿠스는 이게 없어요. 이게 전두엽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거, 요만큼. 요만큼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사고가, 이게, 극도로, 말기암 앉아왔던 사람들, 극도로 고통을 겪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두엽의 활동을 억제하는 양분주사예요. 고통이 줄어들거든요. 어디가 아프면 아픈데 자기가 아픈지 모른대.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아프네. 근데 내가 아픈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그 약물을 오랫동안 주입하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하냐면 과거형과 미래형을 섞지 못해. 현재형과 시제 현재형밖에 섞지 못해. 그리고 현재형밖에 섞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나다라는 말은 과거의 나하고 오늘의 나를 계속 우리가 계속해서 대조 비교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죠? 이게 뭐냐면 과거하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를 쓸 줄 알아야 이게 자기의식이 생기는 건데 그게 역사의식이에요.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뇌에서 생명 유지 작용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식을 형성하는 추상적 사유 하는데 사용되는데 이건 근데 도구를 사용하는 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종에게만 생겨요. 그러니까 고생문학을 연구한 사람들한테 고생문학을 연구한 사람들 보면 그것이 발달하기 초기에 네안데르탈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집단 거주지에 보면요. 이 짐승을, 이게 도구가 발견되고 무슨 짐승을 사냥한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자기가 왼손잡이인 거 손으로 보세요. 없어요. 다 오른손잡이죠. 인류에게는 오른손잡이 대다수예요. 즉, 모든 생물체는 좌우 대칭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치게 돼 있거든요. 네안데르탈인 그 서식지에서 발견된 다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이 도구라는 건 이걸로 잡고 왼손을 잡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치잖아요, 그죠? 좌우 대칭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손으로 하는 노동이 자기의식하고 긴밀한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항목 자세히 보세요. 고릴라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고릴라 걸어가잖아요. 나무에서 내려 각 걸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요? 고릴라의 그 오른손하고 왼손을 딱 펴놓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고릴라 어떻게 걸어요? 알아요? 이걸 받치고 걸어가요. 앞에. 고릴라 이렇게. 고릴라 이 손가락이 굉장히 발전돼. 이게 또 하나의 발가락의 발이에요. 고릴라 이렇게 딱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진 같은 거 보세요. 침팬지는 이게 치타 내려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반듯하게 이렇게 걷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직립뿐 흔들리지 않고. 물론 가끔 가다 보면 애들이 힘이 처지는 애들이 좌우로 막 삐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덜 진화가 덜 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서 추상적인 사회를 할 수 있고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대신에 육체적으로는 진화가 안 됐죠. 즉 진화의 말단까지 안 갔어요. 말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게 열려있는 상태로 지금 태어나 있거든요. 열려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뭐냐, 자기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시간의식이죠. 그래서 지금 성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번에 안양에서 혜진이 예슬이 그 죽인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 정신부석한 거 나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아시죠? 그 사이코패스라고 판명 났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어요. 어렸을 때 술 많이 먹고 아버지가 뒤지게 두드려 맞고 자랐대요. 그런 사이코패스에 관한 책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손으로. 제가 사이코패스 좀 즐기인가 보니까 이상하네. 사이코패스 열심히 읽는데, 근데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갈 나이가 되도록 애들이 야뇨증이에요. 밤에 오줌 싸요. 신체적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에 뇌 이상이 생겨요. 어렸을 때 많이 두드려 맞은 애들. 그 다음에 동물 학대가 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본드로 들어가요. 이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상태나 다름없이 자라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이 야뇨증이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딱! 100이면 100, 얄짤 없어요. 저희 바다축가사에서 나온 살인자들과 인터뷰를 제가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거.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한 번씩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게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유물론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인간은 뇌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추상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근데 생물학적으로 규정되진 않았어요.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마느냐, 즉 도덕적인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악한 행위를 하느냐, 그건 인간은 자유의지에 달린 거고, 그런 자유의지, 아니 자기의식에 달린 거고, 이런 자기의식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긴밀하게 노동과 긴밀한 연결고리 속에 있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 인간의 악은 어디에 기원하느냐, 인간의 자기의식에 기원한다. 인간의 자기의식에 기원한다. 아니, 달려있다. 인간의 자기의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가 중세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근대 철학의 칸트 같은 사람에게서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온다. 칸트에게 여기 도덕규범은 어딨냐? 도덕규범은 아무데도 정처할 수 없어요. 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너의 의지에서 명령이야. 착한 일을 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인간의 칸트 같은 경우는 딱 이 얘기거든요. 인간의 자기 의식에게 달려있다. 자기 의지에게 달려있다. 칸트가 도덕규범은 하느님의 명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야. 착한 일을 할 것. 그것뿐이라는 거죠.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 어렸을 때 교육받아서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거는 딱 뭔가 내가 제정신을 가진 놈이라면 착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확 밖에 들어오는 거라. 그게. 물론 아니라도 있지만. 인간이 저렇게 말투일 수가 있나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보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또한 그 사람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령 이제 코알라 같은 경우는 코알라 아시죠? 유칼립투스 나무 잎사귀만 먹고 살아요. 코알라는 게 물을 먹을 수 없,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뜻이죠. 코알라는 짐승이.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세계를 살기 위해서 시체를 갖다가 그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적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끝머리에 가 있죠. 상황이 바뀌면 죽어요. 그래서 진화의 가제 끝머리에 가 있으니까 그 종이 진화의 끝머리에 가 있어요. 끝말 말종이 말종. 네? 인간 말종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 특수화돼서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말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물학적인 놈입니다. 말종이 도덕적인 나쁜 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쓰시고. 어? 아주 특수화돼가지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 그죠? 코알라 같은. 그걸 말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지의 끝머리 갔어.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인간은 태어난 다음에 다시 12개월 정도를 더 지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그 다른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짐승들 낳자마자 걷잖아요. 인간은 걸 수가 없어. 돌이 지나기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은 실제로 24개월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미규정된 상태로 태어나서 미규정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게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가 자기를 규정해 나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이 이야기를 놓고 후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럼 신의 뜻에 합당하도록 산다는 게 뭘까? 신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신은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이게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 중세시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또는 근대 철학자들이라든가 오늘날에도 또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키에르케고, 7조 철학자들. 끊임없이 이 문제에 다시 되돌아가서 결단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학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가끔 이렇게, 제가 운영한 홈페이지에 보면은, 철학은 자연과학처럼 발전하지도 않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뭐, 그러니 인문학은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이 진화의 끝머리 가 있는 분들이 가끔 나타나. 엄청난 차라리 로봇캅이 되지, 그분들은. 그게 낫지 않겠어요? 굉장히 사이보그 막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태어났고, 그 존재는 자기 의식이 형성되면서 동시에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자기 의식의 생성은 인간이 노동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 그것을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우화적인 해석으로는 여기서 아담은 이성을 가리키고 이브는 인간의 감성을 가리키며 뱀은 끝없는 욕망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우화적인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좀 왠지 만화영화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이 지옥에 가느냐, 그러니까 연옥에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달린 얘기가 되죠. 연옥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천국은 어떤지 한번 쭉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한번 봐보면 아 결국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지옥과 천국이. 지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도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 딱 첫 번째 글이 내 인생의 방법이 길에서 나는 어두운 숲 속에 있었다. 이게 딱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테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5살 인생의 방법을 딱 인생이 절반이 되었을 때 어두운 숲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I found myself in a forest. 딱 어두운 숲 속에 있는 나 숲을 발견했다. 내 인생은 그동안 개판이었다. 딱 생각하고 이제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지옥부터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제 단테가 그때까지 뭐냐? 35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권력 투쟁하고 막 야망에 막 이 정치적인 야망을 막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단테는 내가 이따오로 살았나 하고 자기 반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옥부터 거쳐가는 거라. 실제로 지옥을 가지는 않았죠. 그러나 내가 악하다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착하다면 얼마나 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는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순간 단테의 자유의지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자기 의식을 딱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스토리들이 지금 인류 역사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소사지로. 그거는 뭐 드라마 얘기입니다. 다른 기회에 할 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207페이지부터 합니다.